전국화력발전설비보험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16일 평양의 과학기술지원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발표회에는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